세상에 음악 귀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. 몸이 달라도 상관없는 건 뮤직. 말해 그녀도 음악이 있다면 웃기는 지금부터는 아주 친한 친구. 너와 내가 보는 사이어도 춤출 수 있어. 키키 mix it up right, sugar and spice, brass sound and guitar. 내 잠에 다 내 이름이래. 궁지 박지 또한 내 이름인가. 이것 또한 나를 위한 소린가. 드럼 베이스 피아노 베이스라인. 무엇이 우리의 행복인가. 모이나 춤을 춰 노래하자.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. 다시 한번 더 yeah. 음악은 우리의 숨이니까 위험하지 않아 계속 들이키자. Everybody 귀를 기울여본다. 세상에 음악 귀신이 있다면 이건 다 Go, go, 제 박지, yeah.